자, 오늘요 구속사 시리즈 사관학교 제 6기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구속 시리즈 6권 영원한 언약의 대제사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파트일 수는 있어요. 대제사장, 구약 제사, 또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대기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6권의 서두에 역대기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 구약 성경은 원래 원문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 이게 바로 원문, 오리지널 성경인데,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 뭐 영어, 한글, 일본어 각종 성경이 되었죠.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 즉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역대기, 즉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한글 성경이나 모든 번역본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로 원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성경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 구분이 없이 역대기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 이것이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가운데 두 개로 나눴는데, 이것은 주전 150년경에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를,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 내에 들어와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어요. 더 성경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주전 15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약 70인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 해서 이 성경을 70인경 이렇게 말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70인경. 70인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70인경이 나오면서, 주전 150년경에 70인경이 나오면서 역대기 한 권이 역대상, 역대하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로 우리 오늘날의 한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오늘부터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원문에 입각해봐서 역대상 족보라고 하지 않고 역대기 족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히브리 원문은 원래 역대기 한 권이니까. 그래서 역대기 족보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역대기 족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의 족보, 또 구속사 시리즈 3권, 4권, 5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족보의 중요성을 살펴봤는데, 구속사 시리즈 6권은 역대기 족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도 가치가 있는 족보다. 역대기 족보는 여러분들 한글 개역 성경 혹은 영문 성경, 뭐 각 번역본 성경에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족보를 가리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 전체가 족보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게 되면 머리가 빠개집니다. 이름 밖에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자, 이 역대기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가리킨다. 집에서 한번 슬쩍 한번 보셔요. 자, 그럼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냐? 역대기의 저자라면 역대상하의 저자겠죠. 그죠? 역대기의 원저자, 히브리 성경을 썼을 때 원저자는 누구냐? 에스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라일 것이다.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문체나 배경을 봤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역대기, 즉 역대상하의 저자라는 것, 즉 책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근거는 에스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죠.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다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하죠. 세 번에 걸쳐 다시 본국 유다로 돌아오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리더가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학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강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실제 에스라가 주도했는데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역대기 족보 끝에 해당하는 역대기 9장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족보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족보에 소개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기 족보를 끝냅니다. 역대기 족보가 끝났다는 것은 구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2차 포로 귀환의 명단까지 기록한 것을 봤을 때 바로 역대기 족보 전체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은 누구다? 에스라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당시 때 인물까지 썼으니까 자기가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왔던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썼기 때문에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역대기 족보의 특징을 본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특징. 자, 우리가 그냥 보면요. 그냥 보면 따분한 족보, 전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족보인데 요 내용을 공부하고 보면 이제 많은 의미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모든 구약의 역사가 이 역대기 족보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가 역대기 족보에 압축되어 있다. 이 자체가 역대기 족보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족보로 압축해놨다. 그럼 역대기 족보, 즉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펼쳐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족보는 바로 뭐예요? 이름들로 구성된 거죠. 우리 보통 이 땅에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이름이 이름 하나 안에 그 사람의 전 일생, 그 사람의 환경, 직업, 업적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장부터 9장 사이의 모든 이름들을 보면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사건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연대를 잠깐 계산해 보면 역대기 족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버하고 있는가? 연대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역대기 족보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 인류 시작의 역사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요, 우리가 주전 연대로 따져보면 주전 4114년 인물입니다. 이게 계산이 가능해요. 창세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전 4114년에 아담이 탄생한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이가 다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 족보에. 자, 이때로부터 역대기 족보는 어디에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 명단을 보면 2차 귀환 때까지. 2차 귀환은 언제예요? 주전 458년이죠. 역사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담 창조 주전 414년부터 2차 포로 귀환 BC 458년까지의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인물들이 살았던 기간 전체가 역대기 족보 전체의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다 빼보면 어떻게 돼요? 주전 4114년에서 458년을 빼보면 약 몇 년의 기간이? 구약 성경, 구약의 대부분의 기간인 3656년의 방대한 역사를 이름 형태로 압축해 놓고 있는 것이 역대기 족보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가 없어요. 끼켜야 뭐 이 땅의 족보도 몇백 년 못 가잖아요. 그죠? 이 땅의 인간의 족보도. 근데 역대기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족보 가운데 가장 큰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2차 포로 귀환 때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역대기 족보를 출발하고 있죠. 자, 그럼 구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레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죠. 야, 이거 전 인류의 족보구나. 이스라엘의 족보구나. 전 인류의 족보를 지금 역대기에 담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9장이니까 이제 족보를 마무리하는 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고개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좌로잡혀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러면서 9장이 이제 끝부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9장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지? 9장 2절에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본성으로 돌아와서 이게 바로 뭐예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런 뜻이죠. 바벨론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2차로 귀환해서 그 귀환자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9장에. 9장에. 그러면 바로 뭐예요? 이것이 9장 족보, 역대기 족보의 끝인데 바로 포로 귀환 역사로 끝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3656년이라는 구약 역사, 약 4000년의 구약 역사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족보다. 이게 역대기 족보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역대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역대기를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 살펴보려면 성경적으로 살펴보려면 역대기 원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역대기라고 이름하고 있는 히브리 원문은 뭐냐? 한글로는 역대기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이거는 디브레 하야밈.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단어가 이 역대기. 역대기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야밈이에요. 디브레 하야밈. 자, 디브레 하야밈은 어떠한 뜻이냐? 물론 이 뜻을 가지고 역대기라고 번역했겠죠. 한글에서는. 자, 디브레 하야밈은 그 원문의 뜻을 보면 바로 뭐냐면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역대기라고 해서 뭐 왕들의 연대기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의 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원문을 통해 역사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어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역대기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디브레 하야밈으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뜻은 바로 뭐예요? 그 시대의 말씀들. 자, 여기서 우리가 역대기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역대기는 구약 성경,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세계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역사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시대의 역사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연대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왕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고스. 말씀들.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역대기는 그 시대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가치를 높이 보셔야 됩니다. 높이 보셔야 돼요. 자, 이 역대기를 또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 성경. 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르쳐서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해요. 벌게이트. 네. 벌게이트 번역본, 벌게이트 성경을 보시면 이 역대기를 어떠한 의미로 번역해 놓고 있냐면 그 제목을 바로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 한글개혁성경은 그냥 역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약하죠. 그죠? 역대기 성경의 가치를 그렇게 많이 부각시키지 않는 이름이에요. 한글개혁성경은. 하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 시대의 말씀들이다. 이것이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들이다. 벌게이트 번역은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다. 이게 단순한 인간의 역사,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거룩한 역사는 구속사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사 전체의 연대기가 바로 역대기다라고 또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의 뜻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왜? 역대기 안의 핵심이 뭐예요? 역대기 족보이기 때문에 역대기가 그 시대에 말씀드리면 역대기 안의 1장부터 9장 족보도 그 시대에 말씀드리죠? 그잖아요. 그죠? 역대기 안에 이 역대기 족보가 있으니까 역대기 족보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족보의 가치는 바로 뭐예요? 역대기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의 압축이다라는 개념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의 압축. 네, 족보는 시대의 압축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의 압축. 구약 전체의 압축이자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역사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해석. 구속사라 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구속사예요. 네? 자, 그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 그죠? 구속사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역대기 족보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시대의 말씀들, 거룩한 역사 전체 연대기라는 뜻을 봐서도 단순한 구약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구약 역사의 평가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평가서다. 자, 이제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를 구약 시대의 압축,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구약 역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 해석으로 바꾸어서 기록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역대기 족보의 가치예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해석이 과연 뭐냐? 단순한 이름들인 줄 알았는데 역대기 족보 안에 들어있는 구속사적 해석이 있다. 구속사적 해석.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왜? 역대기 족보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정리해놓은 족보죠? 왜? 역대기 족보는 누가 썼기 때문에? 구약 역사 끝부분에 있는 포로 귀한 리더인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이건 구약 전체의 끝부분에서 쓴 거죠. 그죠? 끝부분에서 써야 전체를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쓰고 있느냐 이 시간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역대기 족보의 구속사적 해석. 첫 번째, 역대기 족보는요 구속사적 흐름을 만드는 구속사적 흐름을 만드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로 간추려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족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사용된 이름들로 간추려져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인물들은 빼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역대상 1장 1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1장 1절. 상당히 이 족보는 그냥 딱 보면 되게 무성의해 보여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상당히 무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 셋, 에노스. 그냥 이름만 쭉 기록했지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까지 적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성의해 보이는 족본데 1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자, 이것만 봐도 구속사적 흐름을 만드는 인물들로 추려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사이에 어떤 인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원래 아담의 처음 두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스토리 아시죠? 그죠? 네. 제사를 가인은 악하게, 아벨은 선하게,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아벨, 선한 씨, 아벨 대신 주신 또 다른 씨가 셋이잖아요. 그죠? 요 아담의 숨겨진 사건을 일으켰던 가인과 아벨은 쏙 빼놓고, 왜 아벨은 죽었으니까 의미가 없고 믿음의 씨지만 가인은 악한 자기 때문에 족보에서 뺀 거예요. 그 아담의 구속사적인 뜻을 이루는 인물로 셋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창세기 우리가 5장, 창세기 족보의 창세기 5장 족보의 흐름과 같죠. 창세기 5장 족보에도 바로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마치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고 마치 아담이 셋을 첫째 아들로 낳은 것처럼 창세기 5장 족보도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같은 흐름이에요.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인물들로 추려서 역대기 족보도 기록되어 있다. 이게 바로 역대기 족보의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인물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해석해서 필요한 인물만 선별적으로 기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역대기 족보가 구속사적 해석을 담고 있는 족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과거 역사상에 등장한 이름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 족보에는 구약 원래 적혀있던 사건에 기록된 이름과 달리 바뀌어져서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바뀌어져서 기록됐다는 것은 구속사적 해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름은 그 시대, 그 사람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경이 우리도 이름의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인물들의 이름은 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은 그 시대, 그 사람의 구속사적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이름으로 기록됐다가 역대기 족보에서 바뀌어서 기록된 인물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야곱. 창세기에서는 야곱으로 주로 적혀있죠. 대부분 야곱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으로 줄곧 적혀있어요. 야곱. 자, 그런데 창세기 야곱으로 기록된 이름이 역대기 족보에서는 모두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찾아보지 못하고 100%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얻게 되는데 역대기 족보는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야곱의 구속사적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역대상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쭉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자, 5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창세기에는 야곱의 장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옵니다. 자, 우리 또 역대상 6장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자, 이것은 족보가 좀 신기하죠. 거꾸로 올라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향식 족보다. 대부분의 족보는 조상에서 자손으로 가는 하향식 족보인데 가끔 상향식 족보,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3장 족보가 대표적이고 역대상 6장 족보도 상향식 족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 레위죠. 그죠? 역대상 7장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벳스안과 그 향리와 다안악과 그 향리와 무기또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그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다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대기 족보에서 창세기에 주구장창 사용됐던 야곱이라 이름을 쓰지 않고 역대기, 즉 구약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평가하고 있는 역대기 족보에서는 야곱을 다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의도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로 보여요? 좋지 않은 뜻입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렇죠? 실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특이하게. 그럼 뭐예요? 복중에서 장자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한마디로 이인자란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뭘 뭐예요? 이인자란 뜻이에요. 절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둘째라는 거예요. 나는 우승, 승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인자란 뜻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바로 뭐예요? 예, 속이는 자라는 나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값을 톡톡히 했죠. 그래서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입니다. 장자권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속여서 갔죠. 그 이름대로 좀 어두운 삶을 살았던 자가 야곱이에요. 그의 출발은 어두웠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바로 야곱의 어두운 과거가 그의 부정한 모습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야곱, 이스라엘 이름의 명칭 차이만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은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기록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이유? 야곱이라는 불신앙적 이름보다, 맞죠? 야곱은 불신앙적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불신앙적 이름보다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마감하는 역대기 족보에 뭐예요?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역대기 족보는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족보,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구속사적 최종 결론입니다. 구약의 끝부분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마감하는 아름다운 마감의 족보가 역대기 족보예요. 그 역대기 족보에는 야곱의 어두운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이룬 승리의 이름이 적혀져야 걸맞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역대기 족보가 이루어진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역대기 족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를 이루었던 야곱은 야곱의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적 이름이 기록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 구약 성경을 평가하는 역대기 족보는 야곱이 승리했다, 구속사를 이어갔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기록했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역대기 족보의 평가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 야곱이 과거 한 개인적 존재 가치를 넘어섰다 이거예요. 한 개인적 존재 가치,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세우는 근간이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야곱이 한 개인이라는 가치가 있죠. worth, 가치.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결국 야곱으로 말미암아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를 이루어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죠. 이스라엘의 구조적 조상은 야곱이에요. 혈통적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열두 지파라는 개념을 만든 조상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열두 지파로 만들면서 결국 구속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열두 지파를 이룬 조상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승리했잖아요. 구속사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열두 지파의 조상이 야곱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실제 이 민족의 이름 자체도 바로 뭐예요? 야곱의 새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 명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새 이름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게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이 한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민족을 세우는 근간이 되었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역대기 족보 구약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자, 역대기 족보는 이름 하나를 바꿔도 바로 뭐예요? 구속사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바꿨다는 것을 아시오. 자, 두 번째, 또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본래 자기 시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져 기록된 또 다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간입니다. 자, 아간. 역대기 족보는 아간이라는 이름도 아갈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갈. 자, 아간이라는 사람 아세요? 어느 시대 인물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리더가 돼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전투한 게 무슨 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때 많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얻습니다. 여기서 많은 은금보화를 뺏어오는데 이 중에 일부를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 훔쳤어요. 아간이 훔침으로써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지고 말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몇몇만 보내도 이기겠거리인데 막 크게 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바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전리품을 훔친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 아간을 뽑아내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이죠. 죽이고 불살라서 완전히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이 비참한 사건의 주인공이 아간이. 자,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조차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을 역대상 2장 7절은 아갈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어요. 여기도 구속사적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아간에 대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그랬죠. 자, 역대상은 이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가나안 들어갔을 때 아간의 범죄를 이제 평가하면서 저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저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간과 아갈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좀. 아간이라는 본래 자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아칸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바로 골치 아픈 이런 뜻이에요. 골치 아픈. 문제아라는 거죠. 네,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아가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를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갈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이것은 아카르. 좀 다릅니다. 아칸이 아니라 아카르예요. 아카르. 어떤 뜻이냐면 괴로움을 주는 자. 또 괴롭히는 자라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역대상 족보는 이해되십니까? 아, 가는 골치 아픈 이거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골치 아픈 놈이야 이거. 저 녀석 눈여겨봐야 돼. 분명히 일 저지를 거야. 이게 아간이에요. 근데 아 가른 바는 뭐예요? 이미 사악을 친 거예요. 괴로움을 줬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자가 아간이었는데 아간의 그 범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해석해서 바꾼 이름이 아갈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족보는 그래서 아갈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간을 아갈로 바꾸어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움을 실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 아갈로 바꾸어 기록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딱 이름만 보면 뜻을 알거든요. 그들은. 아간 그러면 골치 아픈 녀석이었네? 우리 조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네? 그렇게만 알겠죠. 그죠? 근데 아갈로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쳤구만. 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구만. 아주 안 좋은 조상이구만. 요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간을 평가하고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갈이라는 일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간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타났다. 아주 끔찍하게 죽였죠. 그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아, 갈이죠. 갈. 아, 갈. 괴롭게 괴로움을 줬다. 준 사람이다. 이거.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아간을 가리켜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아간은 그때 아갈이 된 거예요. 아갈이 된 거예요. 역대기 족보는 바로 아간이 아갈이 되었었다라는 그 구속사적 해석을 그대로 기록해놓고 있다.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바로 그게 역대기 족보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 마칩니다. 모든 구약 역사가 역대기 족보에 압축되어 있되 구속사적 해석을 가지고 압축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역대기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 역대기 족보는 신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두 번째 가치죠. 신약에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된 족보다. 뭐가? 역대기 족보가.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은 번역본, 한글 개역성경을 비롯한 영문, 뭐 여러 번역본들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바로 뭐로 되어 있어요? 말라기. 말라기로 되어 있죠, 그죠? 말라기가 그래서 구약의 끝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보시면 원문 성경에는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치는 구약의 마지막 실제 성경은 역대기. 그것도 역대상하가 아니라 한 권으로 묶여서. 이해되시죠? 히브리 원문 성경은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이 역대기 안에 있는 역대기 족보는 바로 뭐예요?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역대기 족보는 구약의 마지막 족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족보. 그래서 족보는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데, 성경 족보는 성경 구속서를 압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역대기 족보는 구약 전체를 바로 뭐예요? 마감하고 평가하는 족보가 맞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서 구약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족보가 역대기 족보다. 그런데 신약의 제일 처음 족보가 바로 뭐예요?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죠. 이렇게 보면 바로 뭐예요?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만나요? 족보와 족보로 만난다. 맞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 역대기의 마지막 족보가 역대기 족보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신약 처음 서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1장 1절부터 출발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구약을 족보로 마감해서 신약을 족보로 열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족보는 만났죠. 족보와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역대기 족보의 또 다른 가치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구약 역사를 망라한 족보가 아니라 신약 족보를 잇는 구약 족보가 역대기 족보다. 자, 그래서 신구약의 만남은 족보로 끝나서 족보로 출발한다라는 신비로운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이제 어떠한 가치를 갖게 돼요?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신구약을 구속사적으로 잇는 매개체가 성경 족보다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때 무엇으로 이어요? 구속사적으로, 구속사적 해석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잇는 것이 성경의 족보고 역대기 족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대기 족보는 해석을 담고 있다고.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족보도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구속사적 어떤 가치를 신구약을 잇는 그 개념이 역대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다라는 새로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세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월드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죠. 히브리어로. 아, 헬라어로. 뭐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게네세오스, 게네시스의 형용사형, 족보의, 시작의. 비블로스는 바이블, 여기서 바이블이 나왔죠. 책, 이란 뜻이. 족보 책이다 그랬어요. 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1번 27절의 구절이 책과 같은 많은 분량의 구속사적 해석을 담고 있다. 역대기 족보도 해석을 담고 있고, 마태복음 27절의 짧은 족보도 책과 같은 해석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족보의 만남은 신구약을 구속사적으로 관통하는 열쇠가 되는 이 역대기 족보의 특별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대기 족보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역대기 족보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 이게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냥 달라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졸린 성경을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세 번째 역대기 족보의 특징이 바로 뭐냐. 역대기 족보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지파가 있어요. 열두 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족보가 나오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열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강조하느냐? 이 두 지파만큼은 두 번씩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튀죠? 어? 루벤 지파 한 번 딱 나오고, 어? 시몬, 레위, 시몬 쭉 나오는데 다른 지파들은 한 번씩 나오는데 유다와 레위 지파만 두 번씩 나와요, 족보가. 이거 바로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역대기 족보, 역대상 1장부터 9장 가운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유다 지파의 족보는 특별히 역대상 2장과 4장에 각각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니까 신기하죠. 한 번 나오면 될 걸 두 번 기록했다? 아,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보다 비중이 두 배로 있다라는 것을 두 번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나온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오 나오죠. 그죠? 유다의 아들은 하면서도 왜 모든 스토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해 보러 보여요. 예? 유다가 낳은 아들을 두 부류로 정확히 나누고 있죠? 다 공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는 다 생략하고 있는데 유다의 본래 부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다. 세 명 따로 기록하고 있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부끄러운 수치죠. 그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낳았다. 그래서 총 다섯 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다.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것이 역대상 2장 족보에 나오는 유다 지파 족보의 출발인데요. 역대상 4장 1절도 유다의 아들들은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약간 기록 형태가 다른데 똑같은 유다의 아들들 지파가 또 나옵니다. 족보가.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에스론과 가이미야 훌과 수발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2장 족보처럼 유다의 아들들 이렇게 출발하는데 특징은 바로 뭐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막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대상 4장 1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는 아까 위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다말을 통해 얻은 아들 베레스세라 가운데 한 명 그 베레스예요. 그런데 그 다음 헤스론? 어? 이건 아까 2장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죠? 이름이. 그리고 갈미? 이건 갈렙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갈렙 혹은 갈미. 그다음 훌, 소발. 아, 이건 뭐냐? 유다의 아들들이 왜 위에 손자들과 겹치냐 이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 5대 손으로 보셔야 돼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 손자, 3대 손, 4대 손, 5대 손의 기록이. 그러니까 좀 달라요. 특징은 달라. 같은 유다 지파의 족보인데 이거는 부자 관계로 5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직적 개념으로. 근데 이것을 한글개혁성경은 유다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는가 해석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글개혁성경 번역본인데 원문하고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보시죠. 성경의 무호성은요, 성경이 흠이 없다라는 무호성은 원본의 무호입니다. 믿으세요? 번역상의 오류는 오류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원본이 무호하다 이거예요. 여기도 대표적으로 바로 보여요. 유다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베레스가 아들이고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 헤스론의 아들이 갈미고 갈미의 아들이 훌이고 훌의 아들이 소발이에요. 이것을 아들들로 쭉 수평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가운데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 벤이에요. 벤. 벤은 아들이란 뜻도 있고 손자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벤 써놓으면 이걸 아들로도 번역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손자로도 몇 대 손으로도 기록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훈맥상. 여기서는 아들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실제는 바로 뭐예요? 손자들이란. 손자, 손자, 손자. 이해되시죠? 해석의 차이 때문에 원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번역상에 가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하튼 2장과 4장에 유다의 아들들이 두 번 나오죠. 그죠? 다른 지파와는 달리. 자, 그럼 유다 지파를 두 번 기록해 놓고 있다. 역대기 족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 성경 전체의 평가인데 1절부터 9절, 1장부터 9장 그 얼마 안 되는 그 장 가운데 두 번이나 그것도 2장과 4장을 차지해 버렸잖아요. 아홉 장 가운데. 두 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배려해 준 이유가 바로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12지파 가운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하나님의 주목을 인간들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 마지막 족보에 두 번 기록하셨다. 2장과 4장에. 자, 창세기 49장 10절 바로 유다 지파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특별한 지파라는 거예요. 예? 부각되는 지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쐐기를 받고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다. 예.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오시는 중요한 지파길래 두 번 반복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와 달리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역대기 족보 가운데 역대상 6장과 9장에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한 장, 두 장에 나눠 먹고 있는데 레위 지파도 6장, 9장에 떡하니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역대상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아과 무라리오 출발하고 있죠. 그렇죠? 6장을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9장에 가서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9장 족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당시. 그죠? 그러면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그죠? 그러면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얘기하면서 레위 지파 족보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록 내용은 좀 달라요. 하지만 레위 지파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각각 한 번씩 두 번, 총 두 번 언급하고 있다. 레위 지파를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 왜? 첫 번째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쁘지 않겠습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님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한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나오고 대제사장 나오고 레위인들이 다 성막 수발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에 대한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도맡아 했어요. 그렇죠? 역대상 6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독점했어요. 성막의 일은. 오늘날 말하면 철치죠. 그죠? 이동식 성전. 성전의 일은 레위 지파가 다 맡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일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보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한마디로 노동. 힘든 노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아보다예요. 그냥 일이 아니라 사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official이 아니라. 한마디로 생각나서 노가다. 그죠? 벽돌 나르고 자갈 지고 막 삽질하는 정말 힘든 산디 직종. 그 모든 힘든 노동을 다 했던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보다. 아보다. 응?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직으로 펜만 굴리는 사람과 성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엌 청소, 설거지, 화장실 청소, 또 성가대, 뭐 찬양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말씀만 똑똑 따먹는 사람과 교회 나와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과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아보다로 한 사람이에요. 아보다로 한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이뻐서 두 번 역대기 족보의 두 장의 하례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일한 만큼 갚아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펜때 굴리는 친구와 힘들게 뼈저리게 교회 구석구석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이 다르다. 상이 다르다.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은요, 펜때만 굴리로 말씀만 똑똑 따먹는 얌체 지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도 기본이고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구석구석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령한 레위 지파로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교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 번 당신의 생명책에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하시고 축복도 두 배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헌신과 모습이고. 자, 두 번째. 왜 레위 지파를 두 번이나 기록했느냐? 다른 지파와 차별되게. 레위 지파는 바로 대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러한 헌신의 지파이자 대제사장. 하나님 또 가장 귀하게 보신 자가 바로 뭐예요? 당대 신앙을 총지휘하는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 주목하실 만하죠. 그죠? 자, 결국 이 인간 대제사장들은 죽고 죽고 죽잖아요. 그죠? 예, 영원하지 않아요. 이 인간 대제사장들은 앞으로 올 우리 모든 인간들을 십자가 속죄 제사로 단번에 죄를 사해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결국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여 그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 인간 대제사장을 만드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정확히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은 큰 제사장이에요. 하이프리스트.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 그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 결국 이 대제사장이 오는 대제사장이 포함되는 레위 지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 달리 두 번 반복 기록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공통적인 이유는 두 지파 모두 누구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거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각양각색으로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들은 다 부각시켜놨어요. 왜?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구약의 구속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펼쳐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고 준비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다 띄워놓으셨어요.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서 유다지파로 오시는 예수님,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레위지파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두 지파를 강조한 거예요. 두 지파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라고 두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레위지파, 아, 그, 우리 역대기 족보의 마지막 특징이죠. 네 번째 특징. 역대기 족보는 또한 신기하게도 한 지파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강조했다. 그럼 베냐민 지파도 몇 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족보가. 어, 그럼 베냐민 지파도 뭐 어우 특별하겠네. 특별해요. 자, 먼저 우리 역대기 족보 가운데 두 번 어디 어디냐면 7장과 8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숫자의 지파도 두 번 기록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파죠. 역대상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의 세 사람이며 그랬죠. 베냐민 지파 족보 딱 나왔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또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나온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인물이 공통되면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왜 또 기록했어? 또 기록할 때는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도 두 번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바로 뭐예요? 구속사적 이유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이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으로 왜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왜 두 번 기록되어 있느냐? 자, 베냐민 지파의 결단 때문입니다. 어떤 결단? 자, 베냐민 지파는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왕이 있는 왕정시대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 2대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왕. 3대왕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왕. 여태까지가 나라가 하나였죠. 안 쪼개졌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함으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바로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같은 시대, 즉 주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는데 이때 동시에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아들 유다지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위를 이어서 남유다, 초라하게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바로 뭐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신하. 신하가 먼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초라하게 남유다를 만들고 동시에 쪼개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민족에 붙은 지파가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붙어요. 자, 그러면 뭐 이미 게임 끝난 것처럼 보이죠. 수적으로 봐도. 남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이 남유다니까 뭐예요? 유다 지파가 붙은 거예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외로이 따로 떨어진 존재가 르호보암인데 여기에 한 지파가 더 붙었어요. 열 지파잖아요. 여기 두 지파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한 지파는 당연히 유다죠. 남유다가 중심이니까. 여기 뭐가 붙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붙었어요. 하나님은 또 요것을 이쁘게 보셨네. 요것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딱 보면 분위기상 어디 붙어야 돼요? 딱 분위기상 여기 붙어야죠. 지금 10대1인데 유다야 어쩔 수 없이 얘가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줘야 돼, 르호보암은. 그럼 딱 보면 베냐민 여기 붙어야죠. 그래야 살릴 것 같죠. 그런데 유다에 붙은 거예요. 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냐민은 다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그 뜻, 메시아를 붙잡은 거예요. 결국 메시아의 오심에 협조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된 거죠. 왜? 유다 지파를 도와서 유다의 나라를 든든히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쁘게 보시고 베냐민을 지파를 두 번 기록한 거예요. 소수지만. 다 성경은요. 너무나 구속적으로 딱 맞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시작. 각 서금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인데 누구도 거기에 속했어요? 베냐민도 붙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메시아가 오는 나라를 아주 든든히 협조해 세웠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뭐예요? 베냐민 지파는 다수의 열 지파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머문 메시아 지파,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대기 족보, 구약 성경의 마지막 평가라고 그랬죠? 히브리 원문 성경 맨 끝에 배치돼서 족보는 또 역사를 압축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최종 평가해서 합격 만든 거예요. 넌 합격했다. 넌 두 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두 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이 바로 뭐예요?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딱 봤을 때 저기 붙으면 불리해, 저기 붙으면 욕먹어, 저기 붙으면 내가 사람 잃어버릴 것 같아. 아무리 열악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그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소수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조그만 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돼요? 그 소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욕을 먹더라도, 내가 많은 세상의 쾌락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소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곳을 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도 바로 뭐예요? 다수의 악함, 넓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가운데 소수가 들어가는 좁은 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좁은 문이 천국 가는 문이기 때문에. 넓은 문은 멸망하는 지옥의 문이기 때문에 다수가 간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좁은 문을 택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지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다수가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 다수가 전체의 논리가 되어버려요. 세상 진리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말씀의 뜻이 아니라면 그 다수의 그러한 문화와 다수의 흐름을 과감히 거슬려서 말씀의 뜻이 머문 소수로 옮겨져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길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 역대기 족보, 구약을 총평가한 역대기 족보, 물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성경 족보는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하늘의 족보, 생명책 족보의 그림자입니다. 생명책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 가거든요. 천국 백성의 족보가 생명책 족보예요, 마지막 때.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신령한 역대기 족보, 하늘나라 생명책의 족보에 각자 이름이 기록되되, 오늘 욕심을 좀 내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몇 번씩 기록되자. 두 번씩은 기록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적인 교훈입니다. 턱걸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뉘스파처럼 한 번씩 겨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만 불러주기만 해도 기다리고 있는데,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너는 내가 두 번 불러주고 싶어. 열 번이라도 불러주고 싶어. 너는 나에게 그만큼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헌신하지 않느냐? 남들은 한 번 불리우기 힘든 그 이름을 우리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불리울 수 있는 두 배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고 더불어서 어디 나왔어요 오늘? 예? 힘든데도 화요일 밤 또 부속사 사관학교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두 배로 헌신한 여러분들은 두 번 이름 불리울 만한 자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